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의 기본 내용을 광명성절을 맞으며 메이코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위원회가 최근 뷰레틴에 게재했습니다.